Don't get away, don't get away. I gotta make I'm the one.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돌아본 아니라 다머링 몸 아닌 나에게 내 룹사가 아닌 윗너가 돼 That's my way 승리 아닌 패배뿐인 게임 같은 세상 가는 거야 right right now 될 놈 되리 믿어 잡히 될 놈 되니까 이 한판에 fight right now Let's go go go 내 앞엔 언제나 뭐 순간 같은 거 feels like lose 고민할 시간에 가차를 뽑아보자 Go big go go I'm I can make it right 자신 있게 choose right now Let's go